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찬송 한 장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 끝에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끝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가르치는 본문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잘 아는 아주 간단한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나나주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가르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알게 하는 직접적인 선언적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명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그런 복음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죠. 그리고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문제입니다. 9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진행을 계속 따라가 보면은 이 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은 10절에 우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확실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문제입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뭐 쉽게 보입니다만은 뭐 당시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라고 하는 그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따른다고 할 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 세력이라는 오해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아직도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옛날에야 예수님을 뭐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그런 호칭이 사용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그것이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은 로마에 뭐 이렇게 반란을 하는 것처럼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겠지만 오늘날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인생들은 주로 섬기는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을 주로 섬기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게 온갖 것에 현대인들은 이런 것에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영의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하며 섬기며 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어지러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나의 인생과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뒤바뀔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혹은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허황됨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이미 여러 날 전에 우리가 상고해 본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용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시에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은 귀중합니다. 그저 그렇게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분명히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담대함, 주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확신하면서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다시 살아 생명의 부활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를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시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을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이 더욱더 세상에 널리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